받아줄래 그냥 나를 가만히 도닥여줄래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상관없으니까 날 걱정한다면 그냥 믿어줄래 날 사랑한다면 그냥 들어줄래 첫마디 말들로도 담을 수 없는 나를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세상은 보태지 말아요 우리 조금 더 이대로 이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대로 이대로 조용히 당신의 숨어든 나를 그대로 그냥 내 가슴이 묻는 이대로 안아줄래 들어줄래 도닥여줄래